한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단어가 하나 있죠.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모든 문화와 매스컴을 주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들이 많이 있었죠. 웰빙 식품, 웰빙 헬스, 웰빙 가구, 웰빙 정수기, 웰빙 체조, 웰빙 댄스, 웰빙 피자. 모든 것에 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붙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모든 것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넣고 웰빙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웰빙과는 또 반대적인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아십니까? 웰다잉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문구 아래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그런 운동이 이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웰빙과 웰다잉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서로 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웰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죽음, 온전한 죽음, 정말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그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나의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려준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함께 많은 시간들을 나누어 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향년 175세로 살고 드디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왔잖아요. 실수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계속 믿음의 정점을 찍어가는 모습이 지난주까지 살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창세기 2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창세기 25장 1절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는 있어요.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와이오셰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시 했다라는 말이에요. 또다시 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그의 후처를 맞는 일을 다시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였던 하가를 맞이하는 것,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맞이했던 그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이 바로 이 와이오셰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가를 맞이했듯이 또다시 그두라라라는 여인을 맞이했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자녀를 양육해내고 생산해내는 그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신앙의 정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하기 쉽지 않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정점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23장에서는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슬픔 가운데서도 그가 막벨라 굴이라는 가나안의 그 기착점을 제공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아들의 혼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도 가지 않고 이삭도 가지 않고 종만 보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창세기 25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다시 취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죽은 것과 같은 100세에 낳았던 이삭이지 않아요.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지 않아요. 그럼 100세 이후에 낳았던 그 그두라의 자손들, 그 이후에 나왔던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대한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만 난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두라하게 난 그 자손들, 그가 100세 이후에 또다시 낳게 된 그 후추에게서 낳게 된 그 자손들은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녀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의미 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몸이 100세에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이지 않는가.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이삭 이후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삭의 잉태 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생산의 능력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증가하는 바는 아니에요. 신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이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 그 태문이 열리고 그가 그 후로 다시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 또한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과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아브라함이 과거의 범한 잘못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 줄로 알았는데, 그가 온전한 줄로 알았는데, 그가 온전히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 같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욕심이 들어오면 또다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 욕망이 들어오면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100세가 넘었어도 140이 넘었어도 그는 그 가운데 욕망이 들어오면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어느 순간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유혹이 어느 순간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나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그가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가 연로해서 기력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죄를 범하고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았던 사람이란 것이죠. 창세기 2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낳았던 인물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인물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아들이 6명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 태어난 손자가 7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들을 그 생산해내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악 가운데에서 또한 실수한 가운데에서 잉태한 아들이었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출생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떻게 보면 12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아들을 또 얻었어요. 누뚱이가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주까지 받네요. 여러분, 얼마나 이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정을 뒤로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었던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란 다는데 이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올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 전부,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유산까지도 이 아들 이삭에게 다 전수해주고 상속해주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언약 때문에 그렇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 이것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타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 이삭에게 줬던 그러한 상속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네 게 아닌데 내가 그냥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서자들이고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약간의 물질을 주고는 그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가게 하였더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와예 샬레헴이란 말인데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강의형이라는 게 있어요. 강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독특한 그런 하나의 표현법인데 이것은 그 아들 서자들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서자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강제로 그들을 몰아세우고 내쫓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게 하였더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 그의 손주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서 떠나보내도록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랄 때도 언약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진행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실수할 때도 실수를 책임지는 그 일에서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그두라의 자손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장남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은 이삭뿐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확인하고 나서 아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이지, 그래서 그가 그 장남을 과감히 떠나보내는 모습이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뭘 보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서 떠나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는 많은 양이 아니에요. 개인이 홀로 들고 갈 수 있는 한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양식과 조금의 물만을 이 아들과 그 하갈에게 쥐어보내주고는 과감히 떠나보내는 모습. 어떻게 보면 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러한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못된 아버지고 정말 나쁜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셔야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그두라의 자식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모습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린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우리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린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계의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봤습니다. 저도 그분의 집회를 가봤고요. 저도 청소년들 데리고 그분의 집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집회 단체에서는 제일입니다. 그런 단체의 수장으로 있던 목사님이 5년 전부터 고등학생을 성추행해왔다는 거죠. 5년 동안. 그것이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 기독교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칼을 빼들고 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원래 그런 집단이야.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의 그러한 좋지 않았던 모습들은요, 모두 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냐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뭐 돈을 유용하든 뭐 어떤 비방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교회 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요, 늘 부인하고 난 그러지 않았노라고 얘기하고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 끝나왔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방까지 가면서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한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독교가 일관되어서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희망을 보고 있어요. 이 일을 진행하신 목사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발표가 되었을 때 바로 시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세요? 이때까지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매스컴이나 기자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도 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다니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지른 죄가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그분이 그 죄를 감당하는 모습이 기독교가 잃어버린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당당히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책임을 지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진행되어야만 우리 안에 정화가 있고요.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요. 이것이 진행되어야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지른 이 사람이 이번 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길 바라요. 전 그분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회복되어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아주 선교 사역을 대단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 사역 가운데서 다른 선교사님과 정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사역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납작 엎드린 상태가 간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가운데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다 인정을 하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는 그분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회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막아놓으며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분이 사역할 수 없도록 막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고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가? 나는 과연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도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그 누라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두루두루와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나요?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과감히 아픔이 있지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서 그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여다보시며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죽음의 직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어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말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높다라는 단어, 높고라는 단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그 어떤 해석이 되냐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만족한 삶을 살면서 늙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은요, 만족하면서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175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누가 불러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그런 자녀였어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게 믿음을 주시고 세워주셔서 1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아브라함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만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에도 만족한 삶이었고, 그는 슬퍼도 만족한 삶이었고, 그는 불안에도 만족한 삶이었고, 그에게 체험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 때도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옆에 계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기도해 주셨기에 그의 삶은 만족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실수했던 그 두라의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 실수를 온전히 정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장면이 7절까지 나온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만족한 삶이었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철저히 실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족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것에서 오는 그 만족감, 그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말씀 살펴볼게요.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죽은 후에 11절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만족감, 그 하나님, 그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만족감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삭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럼 부모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만족감에서 살게 될 때 이러한 만족감을 이어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자녀가 어느 순간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좋은 말씀이다, 은혜되는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에는 무서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지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주세요. 누구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위로 얻으며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있을 때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그 싸움은 이미 이긴 것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겨서 상을 차려서 잔치를 베풀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주인이 그 방문한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머리를 빗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렸다는 거죠. 내가 원수 앞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그런 만족함의 상태가 내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넘쳐나고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내가 그 만족감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넘치는 기름을 홀로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넘치는 그 만족감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리고 우리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나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마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나의 자녀와 나의 목장 식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